1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제 아내랑 몇 년 된 영화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임파서블? 이게 그 2004년 태국 쓰나미 소재라는 저도 그거 영화인데. 봤는데 며칠 전에. 재밌어요, 되게. 네, 저도 봤어요, 그거. 근데 되게 잘 찍었어요. 실화더라고, 실화. 그 쓰나미 장면 보셨어요? 네, 오, 와, 야. 그거 어떻게 찍었는지. 그러니까요. 재밌게 봤는데 제가 마이크님이 저한테 이제 좀 펌프질을 하셔서 이제 쿠바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 보면서 이거 쿠바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거기가 지진 지역인가요? 중남미가? 그게 환태평양 조산대에 끼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 그 실사처럼 너무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유사한 또 뭐 지역은 달라도 이제 유사한 그 휴양지에 가서 리조트에 혹시 수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또 이렇게 아무튼 그 보면서 둘이서 이제 아내랑 보면서 쿠바 가도 되나? 근데 환태평양 조산대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쪽 그 뭐죠 멕시코 따라서 이제 그 이제 저기 뭐 칠레 이런 쪽으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쪽으로 중남미 그 캐라비안 그 해협구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는 좀그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뭐 지도를 제가 정확하게 안 봤지만은 쿠바는 저쪽 더 동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제가 볼 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말씀하신 그 회사 썬윈 거기서 이 캐나다인들이 그 회사 통해서 엄청나게 간대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부작용도 있는 게 지난주에 두 번의 그 쿠바 관련된 소식이 신문에 났어요. 둘 다 이제 온타리오 주에 사는 이제 키네디언이 썬윙 통해서 쿠바에 갔는데 뭐 위생 상태나 물이 리조트에 12일 동안 나오지 않았대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위생도 뭐 엉망인데 엄청나게 그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토론토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리조트 나름이라고 하는데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좋은 데서는 뭐 물이 안 나오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글쎄요, 저도 도대체 어디서 12일 동안 물이 안 나오는 그거 한번 공개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어느 리조트인지 그런 좀 잘 골라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요즘 또 여행사 말만 또 믿기에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체험도 안 했으면서 그럼요. 여행사들은 뭐 어차피 가서 여행사들이 그 많은 리조트를 다 가서 자보겠습니까? 그냥 자기도 손님들 왔다 오면 얘기 듣는 거 그거죠. 그 수준이죠. 네. 아무튼 뭐 마이크님 그래서 추천을 하셨어.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예. 다녀오기로 했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건 이제 마이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캐나다 굴스의 단골 댓글러이시죠. 레인오버님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안부를 물어봐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캐나다 부동산 이야기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몇 회까지 계속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레이너버님께서 문의를 하신 것은 이 에스킹 머니에서 웃돈을 주고 집을 사는 분들은 이제 현지인 분들인지 아니면 이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 그 주변 도시에만 국한된 문제인지 방송을 잘 안 들으셨나 봐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을 때는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런던 얘기를 한 거죠. 네. 토론토나 저쪽은 저도 모릅니다. 예, 사정을 다 대도시는요. 아마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예. 뭐 더하면 덜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런던이 예.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네. 도시 중에서는 작은 뭐 작은 도시 좀 우습지만 뭐 여하튼 12번째인가 14번째 도시지만 네네.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지. 여기도 그렇다면은 아마 뭐 더 큰 도시는 네. 더 할 거라고 보고요. 네. 더 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네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런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네. 이게 혹시 차이나머니 때문인지? 아닙니다. 네, 차이나머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차이나머니가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밴쿠버에서 15% 이제 그 텍스 문제 때문에 예. 그 집 살 때 네. 거래세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타도시로 영향을 준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들도 이 많은 부동산 지금 현재 여기 런던 보십시오. 여기 뭐 이 많은 그 저기 편말이 다 중국 애들한테 팔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애들 영향은 있지만은 네. 이제 이게 중국 애들 영향으로 시작된 이 분위기가 네.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아까도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예전에 이제 주로 이 눈이 녹고 이 5월 정도 돼야지 이제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4월 말부터 해서 5월 돼야지 이제 부동산 이 사인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하는데 네. 올해는 그냥 거의 겨울부터 계속 붙는 것 같아요. 아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기도 부동산을 내놓는 시즌이 분명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상시로 그냥 팔리는 것 같아요. 겨울에 네. 사인이 붙질 않나 눈 쌓였는데도 사인 붙고 뭐 예. 그런데도 계속 팔려 나가고 리버사이드도 뭐 두 집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집도 팔리고 어떤 집은 뭐 오픈 순 했다가 바로 솔드 사인 붙고 며칠 전에 오픈 순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인가 되니까 솔드 딱 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저거는 무슨 경우야? 저거는 예. 네. 아니 이제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다음날 솔드 붙여 버리면은 뭐 어쩌라는 건지. 네. 네. 이게 지금 예 네. 지금 이제 현 상황이죠. 네. 네. 이분께서는 이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처럼 이제 새로 짓는 집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후분양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영미권 국가들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얘네들이 이제 분양을 할 때 가격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가령 여기는 단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디벨로퍼가. 그래서 한 랏을 뭐 한 네. 70개 정도를 잡아서 이제 뭐 짓고 이런 걸 하면은 네. 이제 모델하우스도 여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아 가령 이 집을 이번에 50만 불에 우리가 이제 짓겠다. 해서 이제 대충 이제 그 스펙 같은 거 받아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집값이 올라가면 그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네. 분양가가요. 우리나라는 분양가가 뭐 일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뭐 공급하면은 뭐쫙 해서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얼마 해가지고 딱 해서 일괄적으로 딱 해서 그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 네. 중간에 팔려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여기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올립니다. 어? 올라갔어? 그럼 뭐 우리도 올려야지.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여기서 뭐 분양 되는 걸 안 사와서 모르겠는데 올라갑니다. 예, 분양가가 안 팔린 게 올라가요. 라시 팔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다 팔리기 전에도 막 더블 가는 토론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팔릴 정도면요 이미 벌써 분양이 처음에 네. 끝난 거죠. 예, 끝났는데 이게 분양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안 팔렸던 랏 중에서 자꾸 이제 가격 올라가니까 그 입지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도 올린다는 거예요. 이 디벨로퍼들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한 집을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기 사실 좀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그 관행에 따르면은. 네. 그리고 이 집값 버블이 깨지면 어느 정도 좀 하락하리라.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알 수 없어요. 네.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도 없고요. 신이 와도 힘듭니다. 집의 영역은. 예. 그건, 아니,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분이 질문 안 하십니다, 다음에. 아니, 좋은 질문인데. 아니. 답을 이제 드리기가.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이런 질문은, 뭐,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왜냐면, 주식시장이 뭐, 얼마나 빠질까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네. 예. 모르거든요. 네. 예.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팀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네. 이거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얼마나 빠질 거 이걸 누가 합니까? 그거는 그거는 질문 자체의 팩트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그러니까 캐나다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차라리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맞죠. 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집값 많이 올라간 순위 안에 지금 캐나다가 뭐 3등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버블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버블이 그러면 진짜 꺼질 버블이냐? 아니면 이 버블이 그냥, 뭐 계속 버블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버블이 그냥 좀 잠잠해질 거냐? 그냥 이 버블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따라오는 순간, 경제 지표가 따라오면요, 버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버블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경제 지표에 그 경제 성장 그 율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캐나다가 2008년에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 영향을 안 받았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집값이 막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하리만큼 이게 안 받았단 말이죠. 캐나다가. 왜냐면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내국인한테는 그, 모기지 주는 게 막 85%에서 막 95% 막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 5%만 내면 집 살 수 있다. 다운페이먼트 5%면은 내가 내 집을 갖는다. 나머지는 다 이제, 은행 빚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렇게 유지했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당시에는 자원 즉 뭐라고 할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을 때 그래도 유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유가가 상당히 좋아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나올 구멍이 있으면은 뭐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나온 구멍이 없으면요, 명령을 받겠죠. 예. 땡길 데가 없으면요. 그래서 약간 독자적으로 놀았어요, 캐나다가. 네. 좀 안전지대로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죠, 그러면요. 캐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캐나다 달러가 830원이 됐습니다. 네. 예. 어저께 약간 올랐고요. 그저께 829원. 연중 최저치. 그러니까 10년은 아니구나. 하여튼 5년 이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829원이면요. 그럼 829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여하튼 뭐 일단 지금 뭐 한국과의 관계는 뭐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이게 만약 뭐 집을 당장 살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네. 뭐 사실 이게는 뭐 의미 없는 얘기인데 뭐 집을 사실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830원이 뭐 좋은 환율이면은 분명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900원에 사냐 830원에 사냐 이런 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집을 90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 벌써 이미 이게 많이 떨어진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집값은 올랐으니까 상세 트레이드 오픈 관계가 생겼긴 하죠. 여하튼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건 확실한데, 캐나다 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유가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자국,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땡길 데가 없어요. 예.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저쪽, 이라크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뭐, 다 이런 아랍에미리트 연합들 석유 생산 국가들이 산업이 석유 산업이거든요. 네. 제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나라가. 그냥 오직 석유 팔아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석유에서 돈을 안 땡기면요, 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약간 이게 지금 침체 중에 있는데, 물론 지금 약간 좀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이 뭐 돈을 풀어가지고 지난번에. 있는데, 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더 생산하는 거죠. 뭐, 황금 알 낳는 거의 뭐 배를 가를 수는 없지만, 여하튼 뭐, 애를 목을 졸라서라도 지금 자꾸 더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요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수요만, 뭐라 그럴까,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생산을 하는 거죠. 더 싸게.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유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사실 호황을 누려왔던 저기,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잘해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불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고통을 받아봐야죠. 제가 막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나빠지는 게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체재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석유가 워낙 고공행진했을 때 대체했던 게 바로 샌드 오일 아닙니까? 오일 샌드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앨버타주에 있던 오일 샌드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중소산을 하고, 캐나다 경기가 지금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예. 오일 팔아가지고 돈 들어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망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 경기가 안 좋았죠부터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걸 국가에서 이, 각 국가에서, 뭐, 그, 인덱스가 되는 거는, 화폐 가치거든요. 예, 당연히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 앞으로 캐나다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안 좋게 봐요. 왜? 왜 안 좋게 보냐? 지금, 가장, 산업재랑, 소비재거든요. 네. 석유가 쓰이는 게 소비재로 쓰이는 거는 자동차 굴러가는 데 쓰이는 거예요. 산업재야 뭐 잘 아시고 공장 돌리는 데 쓰는 거고, 산업재 생산에 있어서 뭐 수요는 사실 확 대체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산업과 관련된 전기 생산을 지금 많이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힘들고, 소비재 이제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전기 자동차 생산 때문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요 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또 미국이 셰일가스 쪽에 캐파를 엄청 늘리고 있어요 지금요. 심지어 어떤 얘기 나올 거냐면, 우리가 20불에 팔아도 배럴당 네. 20불에 팔아도 남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캐나다 망합니다, 이러면요. 왜냐면, 샌드오일 자체는요, 리파인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오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쵸. 예. 그 오일이 묻은 모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석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일이 묻은 모래라도 짜가지고 기름을 빼서, 오일이야 그냥 풀면 되는데 이건 또 한번 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공정과정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캐나다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지만 집값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민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다른 요인보다 인구 요인이 큽니다. 어떤 요인보다도요. 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사실 이 나라가 영향을 안 받던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인구의 증가입니다. 끊임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은 또 주택 수요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요. 이민자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집값이 버블이 꺼지지 않고 이 버블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네. 네. 이 과정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변수냐면요. 캐나다가 가령 캐나다가 이제 이민자가 계속 밀려 들어왔던 거는요. 이 나라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민자에 대해서, 다른 영미권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색채가 없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색채가 약하다라는 거. 네. 네. 유럽의 어떤 국가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1순위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사실 문호를 그냥 개방한다고 해서 막 밀려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나라가 과연 이렇게 복지 정책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그것들은 향후에 좀 왜냐면 지속적으로 줄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약값을 뭐 대폭 올리든다든지 과거에 비해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 국가가 제공했던 서비스들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도.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만큼, 뭐라 그럴까, 혜택을 주는 거는 약화되고, 네. 대신 자격은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네. 역량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그게 뭐 그렇다고 당장 실현될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집값이 현저하게 타국에 비해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타국들이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더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네. 집값 수요는 집값에 대한 버블 문제는 뭐 얼마 떨어진다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소 영향은 타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을 거다.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난 방송에서 이 아이들의 언어 적응을 위해서 이 아파트보다 타운하우스처럼 이웃과 접촉이 많은 곳을 추천하셨는데요. 이런 곳에서 외부인을 통제하는 가드가 있는지 이건 없죠. 그렇죠. 이거 뭐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좀 고급 그런 그 콘도 단지나 이런 데서는 그 앞에 경비가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여기 네. 가드가 왜냐면 이제 그런 그 한국에서는 여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런 콘도나 타운하우스 이제 이런 단지를 못 보셨으면 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뭐 영화나 이제 이런 데서 보이는 이제 그 고급 이제 그런 뭐 한 해 촌을 이루고 있는 그런 뭐 타운하우스니 뭐 이런 단지 보면 앞에서 그 경비, 그, 가드하우스 비슷하게 두고서, 뭐, 그, 출입하는 사람들 통제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이런 게 보이기도 하는데. 자산가이신가 봐요. 한 몇천만 불 정도 갖고 계신 분의 질문이. 근데 뭐, 일단 한국도 아파트나 이런 거 그냥 각 아파트마다 경비실 하나씩 있고 하니까, 뭐, 네. 그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고요. 여기는 필리핀이 예. 아닙니다. 예. 예. 여기는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네. 뭐 한국에서 그거랑 비슷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여기서 그런 식으로 네. 할 것도 없고 여기는 뭐 그리고 그런 가드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경비를 써야 되죠. 여기는 네. 뭐 워낙 인건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뭐 그리고 뭐 그 토론토나 뭐 현재 아주 그 부촌에 있는 그런 뭐 그 단지처럼 형성이 돼 있어서 아예 그냥 그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보지 못한 것 같고요. 500만 불짜리 집을 사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레인 오버님께서 그 런던 타운하우스의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천차만별 아닙니까? 아, 그거는 뭐 조지서부터? 참, 예, 예. 그거는 예, 제가 예, 이거는 뭐, 그거는 리맥스 들어가셔서 보시면 예, 될 이건 것 같습니다. 형편에 예. 맞 쳐서 네, 네. 예, 골라보시면 될 정도로 이것도 워낙 다양하게 있어서요. 네. 예, 나중에 뭐 이민 오실 때 그렇게 뭐 부동산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예, 대충 그러니까 예, 네. 확인이 그거는 가능하시니까요. 뭐 예, 사이트에 가장 잘 나와 있죠. 예. 예. 아, 네. 그러면 그렇게 댓글 예,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예, 질문에 대해서 뭐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하튼 뭐. 예, 뭐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 캐나다 구스가 이제 랜딩 서비스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게 랜딩 제가 생각할 때 랜딩 후 첫 일주일이 이 적응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랜딩 랜딩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죠. 예. 이제 여기서 뭐 아시는 분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곁에서 붙어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우리 생소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네. 그게 일 아닙니까? 그게. 지금 와서 보면요. 그냥 내가 혼자 했어도 되는 건데 왜 내가 랜딩 서비스 받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지나면요. 이게 별게 아닌데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사실 그냥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모든 게 다급하거든요. 거의 애기죠. 모든 게 새로움으로 다가오죠. 예, 특히 영미권 국가는 더 한 것 같아요. 예, 배려가 없어요. 일단 언어에 대한 배려가 없고요. 왜 좀 달랐냐면, 저도, 이게 랜딩 서비스를, 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일전에 한번 살아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랜딩 서비스 일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을 사는 것도 제가 직접 계약을 하고요. 그 디벨로퍼랑. 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변호사를 사서요. 변호사랑 얘기를 해서요. 트랜스퍼 하는 절차까지 다 밟았고요. 네. 전기수도 인입하는 것까지 다 관공서 가서요.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네. 이체 다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집을 팔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요. 제가 집 파는 것부터 해서 다 했어요. 그것도. 전기수도 끊는 것도 다 관공서 가서 하고. 예. 모든 걸 다 했어요. 혼자서. 그 생면부지의 말레이시아에 가서요. 네. 예. 왜 한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도 사기꾼이 많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을 한 번도 안 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한국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혼자 하시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네. 예. 이게. 랜딩 서비스 자체도요, 마음에 되게 안 드실 거예요. 하면요. 나중에는 내가 이거 받으려고 했냐? 저희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냥 도움받지 마시고, 누군가 돈을 주고도 도움받지 마시고, 누구한테도 이제 물어보는 것도 가급적이면은, 최소화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서로 불편해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개그 우먼이죠. 이성미 씨도 밴쿠버에서 랜딩 서비스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서 뭐 유학 때문에 오셨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랜딩 서비스 이제 사업 사이트에서 본 것 같아요. 사이트까지 차려놓고 사업을 하셨었는데, 제가 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잘 버티시잖아요. 일주일 정도만. 뭐 한 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일주일만 잘 버티시면, 그다음부터는 눈치껏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1990년에 이민을 왔고요. 이제 마이크님은 이제 2014, 오늘, 지금 17년인가요? 예, 예. 2014년 9월에 왔습니다. 아, 제가. 2014년 오셨죠? 네, 2014년 9월에 왔습니다. 그럼 2014년에, 예. 예, 마이크님 가족의 첫 일주일 어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네. 올 때 이미 정착 서비스를 받을 거를 네. 그 예약을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정착 서비스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쪽 그 지역에 랜딩한 이제 그 학교를 여기 이제 그 유학원이죠 일종의 유학원에 학교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정착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했더니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썼죠. 난 가급적이면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이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썼죠.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저희가 첫 번째 손님이었던 분. 예. 했는데 예. 사실 불안했죠. 예. 예. 굉장히 불안했는데 불안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집 떠나기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정착 서비스 신청한 지 캐나다 들어오기 전에 두 달 전에 이미 돈을 다 그 돈 이제 뭐 일부 지원 지불하고 네. 뭐 이제 다 해서 해놨는데 오기 일주일 전까지 집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두 달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주일 전에도 안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여기 같은 지역에 정착해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는요 집을 그냥 들어가서도 구하더라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근데 네. 이분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도 집을 아직도 뭐 안 구해놨는지 못 구해놨는지 그런 상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애들 그래, 다 끌고 예. 가는데 집이 안 결정됐어요 아직이요. 일주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죠. 네. 항의를 했죠. 뭐. 하여튼 근데 항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껄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벌써. 예. 그러니까 제가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그 와중에 이제 그 소개시켜 준 분한테 뭐 저는 이제 뭐 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줬냐. 네. 내가 분명히 경험 있는 사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네. 여하튼 왜 곡절 끝에 거의 뭐 진짜 예, 집을 구하긴 구했어요. 예, 가서 이제 진짜 며칠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봤는데 이게 서비스가 라고 할 게 없는 게 이게 그 집에 있는 이제 그 아들 딸들이 뭐 하기도 하고요. 네. 막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막 체계적인 게 아니죠.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신청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것들은 했죠. 네. 예, 했고 하는데, 사람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쭉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이 했다가, 이 사람은 이거 아들이 했다가, 또 어떤 건 딸이 했다가 하니까요. 예. 마치 우리가 돈을 썼는데, 남한테 폐를 끼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 있죠. 네. 예. 이게 쭉, 이게 일관적으로 되는데, 보면 뭐, 얘 바쁜데, 뭐, 얘 시간 되니, 뭐 하면서 막, 막,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네. 받으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네. 네. 돈을 쓰는 입장인데도. 그러니까, 예. 네. 여하튼, 받으면서도, 거기서도 일단은 처음에 마찰이 있으면서 온 상태였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분이 굉장히 언짢은 상태였고 받으면서도 기분도 안 좋은 상태였고 했기 때문에 여하튼 받기는 받았는데 그리고 뭐 큰 잡음 없이 끝나긴 했지만은 이게 뭐냐라는 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정착 서비스 직접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서비스랑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심지어 그 동네에 사면은 뭐 마트 이게 구경도 좀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뭐 그러니까 예.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 장 볼 때 잠깐 끌고 가서 뭐 빵 사는데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예. 그거 외에는 정말 그래서 정착 서비스를 한 이후에 저희 집사람이 계속 같이 돌아다녔어요. 계속 그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했지. 사실 이게 그 이후에 뭐 정착 서비스 했던 분들이랑은 뭐 일체 뭐 얘기 뭐 카톡으로 뭐 잠깐 안부 정도 하는 거 외에는 사실 그 이후에는 뭐 얼굴 말친 적이 없어요. 네. 네. 묻고 싶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싸운 건 아니었지만 굳이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굳이 그 이후에 인연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정착 서비스 이후에 누군가에게 또 다시 뭔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신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항상. 네. 네. 근데 뭐 여하튼 그렇게 해서 뭐 한 일주일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정착 서비스 받는 기간 동안에 그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편했다. 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여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여기 워낙 많이 있으세요. 요새 뭐 연달에 보면은 뭐 워낙 예 여기서 사실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일단 이제 오시는 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집 아닙니까? 그죠? 그럼요. 예, 집이니까는 그 오시기 전에는 일단 집을 렌트를 확정을 지어야 되죠. 근데 렌트 여기 확정 지을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렌트 회사에서 네. 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렌트하면 되는 건데 여기 자꾸 보증인 세우라고 그래요. 네. 네. 네, 보증인 세우라고 하고 가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나 보증인은 됐고 네. 내가 대신 1년치 낼게. 그럼 뭐 보증 안 세워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보증이 사는데 보증이 세우는 건 문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날라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네. 여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네. 어떻게 보증을 세울 것인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결국은요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네.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 내에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영어가 잘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국제전을 해가지고 그 여긴 이랬습니다. 보통 여긴 이제 처음에 정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일반 하우스에는 못 들어오세요. 일반 하우스를 렌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네. 일반 하우스는 또 비싸요. 렌트비가. 그래서 뭐 여기 굳이 그렇게 비싸게 들어오실 분들도 사실 많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대부분 가시는 데가 뭐냐면 처음에는 아파트로 가시죠. 네. 아파트 아니면은 차례야 단독 타운하우스죠. 네. 보통 이제 1000불에서 1600불, 500불 사이에 있는 내로 들어오시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아파트나 이제 타운하우스 그랬던 여긴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거기서 이제 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뭐 개인이 이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큰 회사가 네. 렌트를 하거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 회사와 직접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메일을 잘 쓴다든지 만약에 한국에서 아니면 영어가 잘 된다든지 뭐 이런 분이야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네.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부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당한 언어가 돼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착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이 그분의 크레딧을 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을 대신해서 예, 뭐 디파짓을 하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집을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직접 오셔서 하셔야 돼요. 내가 뭐 근데 이제 직접 옷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집을 만약에 구하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뭐 집이 여기 이 동네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집은 사실 뭐 렌탈을 내고 하는 데는 많이 있지만은 여하튼 내가 맞는 집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가격의 집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집 이런 것들을 뭐 입맛에 맞게끔 고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힘든데 여하튼 처음에는 저희도 그랬지만은 그 집을 보통 옮길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뭐냐면은 딱 맞는 집을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구하려면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은 거주한다. 여기 아파트 이제 오시면 한국에서 아파트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은 약간 조금 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사실상 한국은 아파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단 들어오셔서 일단은 자리를 깔고 앉으셔야지 그 다음에 스텝이 진행되겠죠. 뭔가 체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괜찮으면 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대부분 한 곳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없어요. 일단 처음에는 1년 정도 지나면은 되게 이제 집을 이제 갈아타시죠. 그래서 일단 집을 그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집 구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한국은 뭐 집 앞에 걸어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뭐 아파트에 있는 앞에 있는 뭐 마트라든지 뭐 기타 그 여러 가지 시설들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워낙 많은데 여기는 뭐 그 자동차가 없으면 뭐 꼼짝도 못합니다. 자동차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 차 사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딜 가나 그쵸? 새 차 사는 건요 뭐, 뭐 너무 쉽고요. 이제 중고차를 사야죠.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정책 서비스 받으신 분들은 중고차 그 쪽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고차 하는 이제 브로커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그분들도 그 정책 서비스 받으면서 뭐 중고차 연결하면서 거기서도 아마 좀 수수료가 또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제 시세보다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저 궁금한 게 이 렌팅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챙겨주는 게 렌팅 서비스죠? 일단 공항에서 픽업하고 공항 픽업이 있죠. 그 다음에 픽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랜딩 서비스는 약 3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딱 일주일도 아니고? 아닙니다. 3일이면 다 끝납니다. 3일 안에 끝나는 게 랜딩이죠. 그러니까 너무 픽업한 날요. 그날부터 시작해서요. 자고 나면 다음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픽업한 다음 날이면 끝입니다. 이틀하면요. 그러니까 다 되나요 그게? 뭐 차 사고 애들 학교 그거 하고 은행 다 됩니다. 해야 되고. 다 됩니다. 왜냐면은 왜 되냐면요. 이미 차 같은 거 미리 정착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요 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사이에요. 집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집은 대부분 다 알아봐 놓은 상태고요. 차도 누구랑 어느 업체에서 할지 이미 벌써 다 돼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죠. 이제 거기서. 그럼 뭐 대체 이 정도 스펙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와서 결정할 때요. 나는 뭐 2차종을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요. 여기 차종이 우리나라에 있는 차종이랑 뭐 똑같은 차종은 사실상 한국 현대차, 기아차 빼놓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체적으로 현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이런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돼요. 뭐 그 사람이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압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되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 아웃라인 안에 딱 들어와 있게 되죠. 살 곳이랑 대체적으로 이 알아봐, 이미 다 해서 이 정도 레인지 안에 있습니다. 그 차종, 2차종, 2차종은. 네. 그래서 와서 그냥 이렇게 색상 보고 결정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어카운팅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사실 뭐 금방 뭐 계산하는 거 별거 아니고요. 진짜.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등록증 교환하는 거. 네. 예, 여기 서비스 온타리오 가면 뭐, 예.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별거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별게 있는 게 있나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관공서 들어가둘 게 없어요. 아, 그럼 학교 가는 거죠. 네. 아, 학교 가서, 인사하는 거죠. 예. 여기 아마 그 학교, 처음에 저는 공립학교로 안 들어와서 사립학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학교에 가서 그냥, 이게 뭐, 사립학교는 보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런던 그, 여기 이제, 여기, 타임스퀘어 그 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이제 여기, 여기, 런던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템즈밸리 보드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 런던에, 템즈밸리 보드는 이제, 그, 공립학교 보드입니다. 아, 보드고, 사립학교 보드가 또 따로 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사립학교를 보낼 거면 사립학교, 이 사립학교라는 거는, 아니, 사립학교 아니에요. 카톨릭 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 카톨릭, 예, 예. 예. 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템스밸리 보드가 있고요. 카톨릭 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카톨릭 학교를 보내실 분은 카톨릭 보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드에 우리 아이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학교를 다니겠다고 신고를 하셔야죠. 레지스터를 해야지 이제 다닐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네. 이제 레지스터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뭐 쓰는 거죠. 어디 사냐, 집 주소 어디냐, 이제 어?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스테이터스 뭐 학생 비자의 근거에서 왔느냐 무슨 근거 왜냐면 이제 뭐 그냥 보드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런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드에서 아이들 무상 교육을 허용하는 게 네. 부모가 학생인 경우 그죠? 네, 그거 외에는 뭐 퍼밋이 있거나 워크 퍼밋이 있거나 이거 아닌 이상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부모의 그 비자 스테이터스를 그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제출해서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카트랙 보드나 아니면은 템스블릭 보드를 우리가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이제 프로브를 해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입학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죠. 네. 왜냐면요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건요 사실 바이어 입장에는요. 항상 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갑이기 예, 예. 때문에 어려운 영어가 필요 없어요. 그죠? 네. 그냥 정말 간단한 영어고, 아니, 못해도 물건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갑이기 때문에. 예. 갑은, 이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뭐라 그럴까, 상태는요, 소비자랑, 이게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예. 예. 소비할 때입니다. 예, 그거는 네. 예, 갑이 됩니다. 분명한 건. 이 나라에서조차도요. 네.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외에는 갑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보드에 가면 갑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 을이죠. 예. 왜냐면 내가 이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을이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갑질하거나 이런 건 안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는 뭐 그 독자적으로 하기는 약간 처음에 갔을 때 꺼림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 보도 네. 관련돼. 보도 관련돼서 여기도 뭐 저희가 그때도 하지만 미팅을 좀 날짜를 잡아야 돼요. 보도도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뭐 가가지고 뭐 나 그냥 만나줘 이게 아니라 여기는 전부 다 부킹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이제 알아서 뭐 이 그 담당자랑 이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예,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영어가 좀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국제전화 아니래도 템즈밸리 교육청 같은데 그 보드에 들어가서 메일 보내면 여기 메일 답장 잘 주거든요. 네. 네, 나 언제 한국에서 이제 런던 들어가는데 언제 우리 아이들 입학되면 그러는데 나 언제 만날 수 있니? 뭐 이렇게 네. 네, 나 네. 왜냐면 가서 여권도 복사도 다 해야 되고요. 거기 가면요 보드에 이제 집어넣을 때 그 비자도 다 보여줘야 되고요. 비자 카피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카피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관련돼서도 들어가셔야 돼. 이게 뭐 그냥 뭐 서류상으로 뭐 서류만 딱 보낸다고 해가지고 보드에 등록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이 그 레저베이션 필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그건 아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약간 접속 서비스 필요, 그러니까 욕구를 느끼시죠. 니즈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가장 제가 볼 때 어려운 부분은 그 교육청 등록하는 게 네. 뭐 가장 좀 예, 부담이 될까. 어려운 건 아닌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나머지 것들은 뭐 자동차 사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를 사서 이제 보험을 들어야죠. 네네. 예. 보험을 들어야지 이제 비로소 자동차를 몰 차가,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요. 예, 이제 보험을 들면 산 데서 바로 이제 아는 데다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들 때, 동네 보험회사들도 있고요. 예, 뭐, 보험회사 많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뭐, 런던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뭐냐면, 한국분들이 많이 드는 그 한국인 그, 보험 그,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에이전트들이. 그쵸? 예, 그래서 예. 주로 이제 한국분들한테 이용하시니까, 예, 보험사한테, 예.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건 여기 뭐, 여기 뭐죠? 문까지 뭐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제 그 페이퍼로 된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한국 음식점 가면 이제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몇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 전화 하셔가지고 나차몇 년도씩 뭐 샀다. 보험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보험 드는 거는 뭐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뭐 그거 뭐 서양 아이들한테 한다고 해서 더 싸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고. 뭐 필요하면 이제 어떤 집 렌트 관련해서 렌트 집 렌트에 대한 보험을 또 들라고 하거든요. 네. 예. 저희들도 이제 집 렌트를 했지만 처음에 그 렌트 보험을 같이 합니다. 예, 자동차 보험이랑 집 보험을 같이 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예.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집 렌트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국 분들 리얼터들 몇분 계세요? 예, 한국 여기 이 런던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정도. 예, 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뭐 여하튼 한 서너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만일 집을 내가 가령 정착 서비스 받지 않고 구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예, 나 렌트 뭐 이만한 거 있는데 구해줘. 어차피 여기서는요, 바이어는 돈을 안 냅니다. 어떤 경우든지 아시다시피 집을 사는 사람 렌트라는 사람, 집주인이 다, 예. 집 파는 쪽, 제공하는 쪽이 항상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는, 예. 본인, 뭐, 마음대로 전화하셔가지고, 어차피, 리얼터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 간에, 자기한테는 뭐,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하셔서, 집을 구하시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 이게, 그나마 런던에 정착하는 건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정착했던 거는 스트라스부르였는데, 거기는 이제 한인 뭐 인슈런스라든지 뭐 저기 리얼터 뭐 브로커리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혀 안 계시거든요. 작은 동네는 그런 분들이 안 사시죠. 왜냐면 시장도 형성이 안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안 계시는데, 여기 런던만 해도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예. 비용 지불하지 않고, 당연히 그건 이제 권리니까, 예, 받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영 저거 하시면은 뭐, 교육청 같은 경우, 그냥 뭐 1시간 정도? 그냥 차라리, 뭐, 통역비라도 누군가 쓰시면은, 여기 뭐, 제가 볼 때, 그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예, 뭐, 그 정도 쓰는 거. 영어를 정말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차살 때, 예, 그 다음에, 교육청 갈 때,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라이센스 교환할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루에 묶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레코멘데이션 하고 싶어요. 이세세건 영어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세 건을 묶어서 그냥 글쎄요 뭐 저는 돈 얼마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인건비 뭐 시간당 뭐 11불 했는데 무슨 통역 관련돼서 뭐 저거 한다고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이게 무슨 대단히 뭐 엄청난 통역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자, 여기 지금 흔히 정착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하나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토론토에서 런던까지 오는데 정착 서비스 차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약 내가 오는데 차를 뭐 없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공시 가격이 150불입니다. 150불을 내면요. 여기까지 그 원하시는 런던 어느 지역이든지 올 수가 있어요. 픽업 비용이죠. 150불. 근데 픽업 하시는 분들을 차라리 제가 볼 때는요. 통역이 더 쉬워요. 통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픽업하는 겁니다. 픽업은요. 2시간 반을 갔다가 2시간 반을 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볼땐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한 100불 선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주 간단한. 예. 그러면 뭐 100불 정도 차라리 지불하시고, 그 관련된 거차 사고, 그다음에 교육청 갔다 오고, 뭐차 사는데 제가 볼때몇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뭐 교육청도 뭐 제가 볼때한 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라이센스 교환하는데 한 30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차 사는데 뭐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왜냐면 뭐, 플레이트 뭐, 이 얘기 나오고 막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 4~5시간 정도 아마 그분이, 넉넉하게 5시간, 6시간이면 충분히 하면 100불 정도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전문 통역사도 아닌 이상은, 제가 볼때 그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픽업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즉, 픽업은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150불, 공식 가격이니까 그거 주시고, 여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통역하실 수 있는 분들 그거 딱 해가지고, 하루만 차, 그렇게 오자마자, 라이센스 바꾸고, 차 바꾸고, 영어가 또 필요한 거는 저거네요. 어카운트 만들 때 필요하니까, 이 네 개네요. 네 군데니까. 그일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차 사는 거랑 차 플레이트, 저기, 인슈런스 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차 관련된 거는 끝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부터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뭐, 정착 서비스 비용이, 여기 이제 보통,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얼마냐면 이 밑달 여기 캐나다 달러 원화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50만 원인데 뭐 여하튼 이 캐나다 달러로 따지면 한 2,000불 그런 거 정도 예. 이상 2,200불 정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때어 전략하셔서 많이 전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편한 감정 소모를 안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뭐, 여기서 해주는 것들이 뭐냐면요. 그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정착 서비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뭘 하냐면은, 뭐, 저희는 뭐, 받지도 않은 서비스였지만은, 뭐, 물건, 뭐, 마트 같은 데라든지, 몇 군데, 예, 그 다음에 뭐 도서관, 뭐 카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전부 다. 뭐 저희는 뭐 도서관이 뭐 저희들이 다 알아서 나중에 다 했지만은 그 다음에 중고 물품 사는 데들, 가게들 이런 데다 원래 알려줍니다. 원래 다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원래 렌치업투도 뭐 서비스를 아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을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빨리 어떻게든지 뭐 돈은 지불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도 받고 끝낸다라는 게뭐 저거였고, 이미 기분이 다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요, 차차 본인들이 직접 하시면 돼요. 차를 몰고 나가시면 돼요. 예, 나가서 이앱 같은 거, 런던 지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그냥 돌아다니세요. 이 돌아다니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저희도 의존을 안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걸다 돌아다녔어요. 진짜. 근데 모든 걸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여기 현지에 계신 교민보다 저희가 더 많이 알아요. 예.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예, 오히려 알려드린 입장이 될 정도까지 많이 알아요. 안 가보는 데까지 별의별 군데 다 수시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괜히 다 무조건 의존하려고 그러거든요. 의존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항상. 아, 뭐 저런 것좀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건데 뭐. 아니면 뭐 저런 것좀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를 마세요. 독자적으로 여기 다 성인들 오는 거기 때문에 애들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니시고 하면 얼마든지 정착하는 데는 뭐 정착 에이 뭐 이미 정착했으니까 말이 쉽지. 제가 그렇게 정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형태로 정착해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직접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교민사회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뭐 나중에 뭘 했는데 뭘안 되고 섭섭하다는 둥, 뭐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근데요, 안 해준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욕 먹어요. 그거는요. 왜냐면, 안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요. 예. 도움을 굳이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뭐줄 수도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 때문에 사소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판 가르는데 막 이게 적이 돼요. 또 이제 그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예 싹을 처음부터 제공하지 말게끔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랜딩 서비스에서 홍보한 대로 다 모든 걸 완벽하게 말소를 해서 정말 돈 받은 만큼의 자기네들이 이제 약속한 서비스를 모두 처리를 해줬음에도 정작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아,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요. 당장 왔는데 이제 의지할 것도 네.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랑 한 사흘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2,000불 정도를 받는다는 거는 거의 뭐, 물론 그 사흘 동안 좀 빡세게 이것저것 뭐할 것들이 많긴 하지만, 되게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들어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단, 랜딩 서비스, 저는 그냥, 뭐,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랜딩 서비스 측도 그 돈을, 제가 뭐, 랜딩 서비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사업을 하려면 절대 안 합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랑도 항상 얘기지만, 이거는요, 무조건 욕먹는 네, 맞아요. 사업이에요. 네, 욕먹는 사업, 저는 욕안 먹습니다. 그런 돈 받으면서 왜 욕을 먹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예, 누가 저보고 랜딩, 뭐, 돈줄 테니까 랜딩 안 합니다. 예, 그냥, 저는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예. 단호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수익이 남는 사업, 수익이 남, 나, 나올, 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3일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일에 2,000불을 봅니다. 두 건을 하면 6,000불을 봅니다. 한 달에. 세 건을 하면은, 아니, 예, 4,000불을 보고 세 건을 하면 6,000불을 봅니다. 뭐 엄청나죠, 그죠? 예. 게다가 탈세입니다. 그렇죠. 네, 탈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랜딩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신고를 안 하시면 다 탈세입니다. 저는 탈세라고 봅니다. 예. 아, 여하튼 죄송해요. 지금 핵심은 탈세냐 아니냐가 지금 아니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준 사람은 다 해줬다고 하고요. 받은 사람은 다 안 해줬다고 하는 게 항상 이 모든 일 서비스. 또 한국 서비스입니다. 사람들끼리 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이 서비스의 본질은요. 다 해줬다고, 다 받은, 그러니까 다 받은 거 없다고 하고, 다 해줬다고 하는 게 이 분쟁의 씨앗이죠. 다 받고 나서도, 약속한 서비스를 다 받고 나서도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 항상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끼리 이거 그겁니다. 좀, 이거 좀 해주지. 네. 이거 뭐라고 그러면. 왜냐면요. 예.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직접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네. 뭐. 그거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네. 그거 빠지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저 같은 경우가 아주 독특한 케이스였지. 허접에 거의, 예. 그렇지 않군요. 다 있어요. 실제로 그걸 받아요. 실제로 서비스 하기 전에도 예, 받아요. 예, 저는 예. 뭐 그런 것도 뭐, 예. 예. 뭐. 저는 말하기 싫습니다. 그거. 예. 여하튼 다 봐서 체크리스트대로 다 진행됩니다. 직접 진짜 예, 예.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거. 예. 그리고 이제 뭐 2,000불이라는 게 또 적으면 적다고 이런 얘기는 안 되고요.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요. 사실 집을 구하는 문제만 해도요, 이게 있어요. 집 구하는 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네. 집을 구하려면요,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여러 군데를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우선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러니까 저는요 네, 진짜 네. 애 같았어요. 네. 네.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다 한, 가기 전 한 달 전에 이미 집이 다 결정 나거든요. 네. 근데 아니 정말 저는 뭐 얘기할 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 다 그래요. 실제로 해요 그렇게. 네. 근데 그분들 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보면 정말 집 여기 가고요. 런던 내에서 저기 가고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안 된다 그러면 또 그쪽 거기 가서 또 연락하고 집도 직접 봐야 되고요. 막 이제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 와서 하는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뭐 2,000불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밑 작업이라는 게 되게 있어요. 이 안에서도 뭐 자동차도 알아봐야 되고 뭐 이제 쭉 집은 계속 몇 군데 오퍼 넣었다가 또 퇴짜 맞고 또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뭐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뭐 좋다. 그게 공식 가격이라면은 뭐 누군가 더 싸게는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요. 네. 이게 경쟁이 붙으면 싸게 싸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싸져요 이게. 난 더 싸게 해줄게 이런 게 형태로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가격이 맞나 봐요. 네. 자동차만 해도 더 비쌌었어요. 근데 내려와요. 지금 픽업 서비스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그렇게, 이걸 업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가격, 그, 프라이싱은 아닌가 봐요. 하여튼, 여하튼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는데, 하여튼, 해주고 나서, 네. 받고 나서,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언짢음이 네네. 100% 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정책 서비스 하는 사람들 항상 욕먹어요. 그 사람에 대한 욕은요 정말 누구든지 안 먹는 사람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줘서기보다는 사후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는 분명히 요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뭐 하다 보면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동차를 샀잖아요. 고장이 났어요. 뭐 길 가다가 뭐 하면요. 네. 정착 서비스 했던 사람 불러요 또. 나 뭐 했다 지금 뭐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뭐 와서 해결해 달라 뭐 해달라. 이제 이런 일도 생겨요. 그렇죠. 예. 뭐 하면 무슨 우리 집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나 정착 서비스. 아는 사람 그거밖에 없는데 전달한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정책 서비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거는 진짜. 네. 그러니까 여기는요, 서양은 아시다시피 모든 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다 그런 일일이. 네. 뭐 우리 집 옆집에 서양애가 와서 서양애가 뭐 잔디 깎아줄게. 그럼 고마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기서는 뭐 해줄게 하라게, 내가 돈 받고 해줄게라는 얘기지, 그냥 해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고 오셔야 돼요, 오시는 분들이. 예. 거기까지 굉장히, 끝입니다, 그냥. 굉장히 또 난처한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죠. 100% 생깁니다, 정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도 생기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애들 또 학교에서 또 뭐 문제 생기면 예. 또 그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렌딩 서비스에서 뭐 그 사흘이면 사흘 딱 뭐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들 다 처리해주고 나서 이제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된 후에 만에 하나 영어가 필요한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차가 고장 나거나 애 학교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처리해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대충 그래도 이렇게 좀 비상시에 어떻게 뭐 그런 걸 매뉴얼 같이 좀 비싸게 좀 설명해주면 예를 들어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한국인들이 다 돼 그렇죠. 있으니까 뭐 차고 나갔을 때는 뭐 한국 업체 알려주고 네. 한국 의사 가정의 알려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처리가 되는데 또 런던 같은 경우는 아직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 또 영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 비용하고 상관없이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그 종교거든요. 교회, 성당 뭐 이런 데 나면 한국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예. 그래서 좀 빨리 좀 많은 분들하고 좀 친해지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 도움을 그런 분들이야. 뭐 설마 그 신앙의 힘으로 다 뭉치신 분들이 괜히 뭐 자잘한 그런 그 도움 요청에도 뒤로 빼거나 아니면 뭔가 뭐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뭐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오시자마자 좀 어느 정도 좀 한숨 돌리시고 나서 교회도 찾아보시고 성당도 뭔가 보시고. 뭔가 어떤 무상으로 혜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싶 남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 제가 뭐 한국 사람들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한 게 저희는 뭐 종교가 일단 없고요. 네. 뭐 교회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됐거든요. 무슨 문제 어떤 문제든지. 아, 그래서 뭐 네. 그 전에 여러 곳을 많이 다니셔서 네. 별로 어려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적응하시는. 뭐 어려움 많습니다. 특히 서양은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여하튼 그게 이제 뭐 활용이 됐던 이용이 됐던. 서로 이용을 하는 거든 간에 저는 네. 이제 뭐 여기 그 종교가 없던 분들도 종교를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험을 네. 드는 거죠 일종의 뭐 그런데 본인의 성향이니까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돼 저희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저희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제 왔지만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얼른 빨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정착 서비스 받는 기간에 네. 빨리 교회를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교회를 가셔서 네. 교회는 분명히 도와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뭐 저는 뭐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단지 인도적인 문제 때문에 네. 도와주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제 그것도 되게 웃겨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구성원의 확충을 위해서 네. 사실 그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회에 헌금하시면서 그다 도움을 받고 네. 뭐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각자의 방법이니까요. 그건 사실 뭐 그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게 또 그 한인 공동체 그 뭐 교회든 성당이든 네. 중요한 또 역할 아닙니까? 근데도 뭐 괜히 뭐 머릿속으로 셈법 막 이게 뭐 해가면서 뭐 그것도 좀 웃기고요. 정말 뭐 순수하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그 다 그것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역할들인데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시간도 좀 되고 그러면 충분히 새로 오신 분들 좀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오자마자 저희 같은 경우는 친척분이 계셨으니까 말 그대로 랜딩 서비스를 무상으로 몇 년을 받은 셈이에요. 그쵸. 예. 정말 큰 겁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네, 뭐 네.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기간이 뭐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고모부께서 뭐 저희한테 뭐 금전적으로 해줬으니까 뭐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맞아요. 몇 년씩이나 뭐 영어가 뭐 금방 느는 것도 아니니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오셔서 뭐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요. 지금 뭐 그런 분들보다도 요즘이야 다 대학 때 뭐 대학 교육 다 받으신 분들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애들 또 영어 그 원어민한테 또 영어 배운 애들 다 자녀들도 다 있고 훨씬 지금 저희 때보다 조건이 낫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맨 땅에 헤딩 하듯이 뭐 좀 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예전 같으면 좀 힘들지 몰라도 지금은 그 오시는 분들의 교육 수준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해외 여행도 또 저 90년에 왔을 때만 해도 해외 여행 자유라 뭐 이런 게 없어서 비행기 타기도 힘든 시절이었는데 지금이야 뭐 툭하면 해외 여행 다 다니고 외국에 친척 있으면 뭐 놀러도 가고 다 외국 다 접해보신 분들이셔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다들 잘 하세요. 네. 이렇게 저기 정착 잘 하세요. 뭐 정착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안 받고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정착 서비스의 필요성 네. 뭐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정착 서비스 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질구레한 사소한 분쟁들 그런 걸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뭐 핵심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다들 왜냐면 받는 사람 입장이나 주는 사람 입장이나 다 여기 남아서 얼굴 봐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 너무 좁아요. 뭐 말도 빨리 돌고 그 괜히 이런저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한국인들 개체 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느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네. 아시다시피 여기 슈퍼스토어 가면 예전에는 네 맞아요. 예전에는요 한국 사람 없었어요. 네. 저희가 워낙 그 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네. 가면요 한국 사람 보는 거 불과 몇 년 만이에요. 근데요 코스코 어디든 가면 다 뭐 보이기 시작해요. 예. 제가 그때 오셨다는 분 한번 여기 예. 오신 예. 분 저는 슈퍼스토어에서 딱 알았어요. 그래요? 아, 누구구나. 예. 한국인들 얼굴을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예. 아, 누구구나. 예. 딱, 이게 벌써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몇 분이 보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늘고 있구나. 이 동네가. 예. 서쪽에는, 이렇게 뭐 여기 600이 많이 사시지만은, 여기 600 앞에서만 이렇게 몇 가구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었는데, 이제 예. 직접 이렇게 뭐 마주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 벌써 여기가, 좀 늘고 있구나 이걸 또 금방 실감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저는 뭐 이 마이크님이나 저희나 이민 처음 와서 저 이제 90년대 왔고 이제 2014년 오셨다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처음 보낸 첫 주 일주일에 뭐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오히려 되게 유익한 그 이 렌딩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 이민 오시는 분들 유학 안 거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문제점을 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척분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보니까 또 이 업체 경력을 면밀하게 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좀 참 첫 케이스이셔서 그때는 참,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 얼굴 본 사람들이나 어떤 레퓨테이션을 갖다가 한국에서 그거를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네.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뭐 또 아름아름으로 소개받거나 뭐 네. 아니면 뭐 직접이 아니라 뭐 또 뭐 간접적으로 네. 뭐 또 시작 그게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안 좋았죠. 아, 예, 안 좋았는데 예. 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 도움을 더 안 받으려고 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돈 주고도 내가 욕할 수 있는 상황, 내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 예, 돈 안 주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아예 그냥 그 도움을 안 받고 누군가 도움 받지 않고 네. 혼자서 어떻게든지 해보자라고 이제 집사람이랑 생각해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루고 왔는데 네. 뭐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사실 정보라고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정보라는 거 얻을 게 없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영어를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영어 선생들 몇 사람을 이제 현지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이제 얻고 이제 듣는 정보들이 이제 유익한 게 많아요. 네.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도는 정보죠. 네. 네. 캐나다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우리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정보라는 건 딱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의존을 해서 안 되는 영어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기서 그냥 있는 동안에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도움 아닌 도움 정보를 누구한테 받는다는 것 자체도 뭐 그 사람 뭐 우리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얻는 것도 저희 네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뭐 어디 가면 뭘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정보 알려주면 도와주는 직접 거죠. 움직이는 건 뭐 본인이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도와주는 네. 거죠. 같이 따라가주는 뭐 그런 게 아니지만은 네. 우리한테는 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니까 그런 거 통해서 뭔가를 많이 좀 알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막 지나치게 한국 사람들 만나서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 사람들 만나서 뭐 좋기보다는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예, 그래서 네. 어디 나가나 이 말레이시아 살 때도 그러면 다 이렇게 나중에 편을 먹더라고 이렇게 자꾸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 발 거리를 두고 예. 예전에는 뭐 한국 사람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예.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죠 뭐. 네. 예. 조금 외국 나왔으면은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네. 예,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말 필요도 없고 그것도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여하튼 우리의 피에는 DNA에는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예, 도전적인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위급한 상황 아니면 자잘한 것들 자기가 직접 하나씩 또 처리해 나가는 것도 재밌고 아, 그럼요. 네, 또, 예. 성인이지 않습니까? 하실만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게 뭐 자녀 교육이 됐든 자신의 교육이 됐든 그건 뭔가 여기 와서 하겠다는 거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감내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자기와의 타협이 있었을 거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실행해 나가야죠. 공부하게 네. 네. 그게 또 성인의 바람직한 자세고 네. 그렇게 봅니다. 아, 좋은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 랜딩 서비스, 뭐, 필요하지만 또 이런저런 문제들 저희가 또 지적해드린 부분도 있고 들어보시고 잘 예, 그럼 본인의 판단입니다. 판단하셔서 예, 예. 아니 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양쪽의 입장을 다 그럼요. 얘기한 거고요. 예, 예, 예. 사실 뭐 분쟁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분쟁을 만들려고 일부러 예. 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저는 네.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저런 분쟁도 생길 수 있고 네. 뭐 오늘 잘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뭐 판단 각자 잘 하셔서 캐나다 또 런던에 랜딩 잘 하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Missing you.